같은 걸 어디서 찾니 너같이 좋은 사람 너같이 좋은 사람 너같이 좋은 말 너같이 좋은 선물 너무 다행이야 애써 너를 지켜줄 그 사람이 바로 나였어 어디서 찾니 나같이 행복한 너 나같이 행복한 너 나같이 웃는 그 최고로 행복한 너 너의 따뜻한 그 두 손이 차갑게 식어 있을 때 너의 강했던 그 마음이 날 가볍게 상처받았을 때 내가 잡아줄게 안아줄게 살며시 꽃으로 작은 위로 만든다면 좋겠어 언제나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은 내 맘 넌 다 몰라도 돼 yeah. 가슴이 소리쳐 말해 자유로운 내 영혼 언제나 처음에 이 마음으로 너를 사랑해 걸어왔던 시간보다 남날이 더 많아 다른 사람도 없어 주위를 둘러봐도 그저 그렇던걸 어디서 찾니 너같이 좋은 사람 너같이 좋은 사람 너같이 좋은 마음 너같이 좋은 선물 너무 다행이야 했어 너를 지켜줄 그 사람이 바로 나였어 어디서 찾니 나같이 행복한 넌 나같이 행복한 넌 나같이 웃는 그런 최고 행복한 너 조금 아주 조금 나 수줍지만 너 몰랐어 그 태양보다 뜨거워 내 맘 좀 말아줘 TV쇼에 나오는 별들은 무대에서 빛이 난다는 넌 언제나 눈부셔 내가 미쳐 미쳐 baby 사랑한다 너의 말에 세상을 다 가진 난 You and I look so fine 너 같은 사람 있을까 사랑해 oh 내게는 oh 오직 너뿐이란 걸 바보 같은 나에게는 전부라는 걸 알아줘 그 길을 걸어왔어 우린 서로 닮아가고 있잖아 놀라울 뿐이야 고마울 뿐이야 사랑할 뿐이야 너같이 좋은 사람 너같이 좋은 사람 너같이 좋은 마음 너같이 좋은 선물 너무 다행이야 애써 너를 지켜줄 그 사람이 바로 나라서 어디서 찾니 나같이 행복한 너 나같이 행복한 너 나같이 웃는 그 최고로 행복한 너 같은 사람도